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.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.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곁에 안 변했네. 우리 인사하자 bye 아닌 hello.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우리 바람대로 며칠 밤만 새고 다시 만날 날을 너는 절대 잊지 마. 시간은 흘러가. 그저 하고픈 대로 시간은 마치 파도 썰물처럼 밀려가겠지. 그래도 잊지 말고 나를 찾아줘. 모두가 멈춰버려진 이 순간 오늘따라 멀어 보이는 현관. Life goes on, life goes on, life goes on, life goes on. 모두가 떨어져 버린 이 순간 어제보다 멀어지는 우리 사이. Life goes on, life goes on, life goes on, life goes on. 10년간 내가 지나간 자리 무수히 많은 상처와 영감까지 지나보니 추억의 한순간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달려왔지만 난 아직도 겁이 나. Yeah. I know, I know 지금 이 자린 금세 추억이 돼버릴 자리. 두려워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아직 끊임없이 삶은 계속될 테니까. Yeah.